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간구하옵기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온오프가 결합된 교회다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요. 그리고 한동안 설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올려놓은 설교도 많고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 싶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각각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하기를 바래서 말이에요.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어떤 그 결핍 부족 혹은 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밀의 제 방송 때 제가 광고를 미리 드렸는데 말이죠. 노래를 부르고 싶으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노래라는 단어를 쓰길 더 원해요. 훨씬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새들도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노래라는 단어를 더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자의 삶을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는 제가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노래를 좀 부르시길 원하시는 분은 좀 부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코 준비 찬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기 전에 또 성경도 좀 읽어보고 말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노래를 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신자의 삶을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지는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디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했을 때 꼭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죠.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 강론을 한 이후에 만약에 그의 강론을 듣고 그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또 노래를 하고 했겠지요. 미리 준비 찬송 같은 거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 아시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할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말이에요. 많은 문제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교인들은 신학적으로 많은 다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 윤리가 바로 서지 않아서 개인이나 가정의 삶에 문제를 발생시켰지요, 이들이. 그리고 또 예배 등등의 공동체로서의 삶에도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또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 논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그 비밀의 말씀들을 바울이 함으로써 그런 충돌들을 해결을 하도록 시도를 했고 말이죠. 또 신앙윤리가 바로 서지 않아서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그 신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윤리를 전달해 줌으로 가정이나 또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나 예배 그 공동체의 삶에서 어떤 제기됐던 야기됐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그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에도 사실은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사회, 그러니까 국가는 제도가 아니죠. 사회예요. 사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내가 속한 사회는 큰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빛 에너지로 바꿔서 내가 속한 사회, 좀 작게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더 작게는 가정 공동체, 더 작게는 나 개인의 삶에서 그 빛 에너지로 바꾸셔서 말이야. 내가 나에게도 비춰주고 가정에도 비추고 또 신앙 공동체에도 비추고 그 다음에 더 큰 국가라는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2절하고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3절에 가서 보니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또 윤리관도 다르고 해가지고 다툼도 벌이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했던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가 됐던 저가 됐던 내가 됐던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아직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그냥 묻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올바르게 인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기회 또 길 그런 것들이 여전히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달라서 다툼을 벌이고 또 윤리관이 달라서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질만한 그러한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명심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두에게 바울이 빌어줬던 것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이루신 것이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 은혜가 임한 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목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와 평화가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먼저 하셨을까요?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예요. 모든 것이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대로.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사실은 인간들의 삶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다는 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매우 강하게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한다라는 의미지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서 사실은 인간들은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화, 즉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잠시 반나절 동안 이렇게 침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구약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신 그러한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반영이 되지지 않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까지 거 끄집어내면 즉 찢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그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시시때때로 조약을 유지한 채로 평화를 깨기도 하고요. 또 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더라. 힘 있는 자의 권리, 권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조약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평화 조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평화를 구축할 수가 없죠.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2017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의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 한번 이전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경건주의를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에 경건주의가 탄생을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과 기존의 기독교인 로만 카톨릭과 심각하게 갈등을 벌였어요. 이 갈등은요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리적으로 싸웠다라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그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논쟁은 매우 치열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광화문에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온 사람들, 성조기를 들고 나온 그 기독교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 매우 투철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성조기와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등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벌어졌던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충돌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의적이 되는 거죠. 교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매우 건조했어요. 이 사람들이. 루터파, 개혁파, 로마 카톨릭 이들이 정말 진리는 하나니까 머리가 깨지도록 막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렇게 싸웠어요. 진리는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라는 것이 열리는데, 이때 루터파와 로만 카톨릭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물리적 충돌은 버리지 않고요. 이제 논리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리적 논쟁이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다른 종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일도 동시에 벌어지기도 했죠. 아무튼 이제 이 독일 루터교에서 시작한 이 경건주의가 개신교 전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데로 전달이 되어져서 매우 크게 그 경건주의의 모습을 보였어요. 영국의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 경건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주장이 매우 익숙하게 들었던 거여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변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개인적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데 말이에요. 여섯 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자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의 참여를 늘려라.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실천을 늘려나가라. 그리고 네 번째, 신학적 토론은 겸손과 사랑으로 하라. 논쟁을 피하라. 이건 뭐, 당연히 그때에 그것 때문에, 발생한, 매우 건조한 삶들, 그리고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싸웠던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목사들은 경건함을 늘 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를 선출할 때는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더불어 또 하나는 well educated, 그러니까 신학적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선출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과 교육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통의 신자들이 믿음을 증가시키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니까 설교를 할때 그런 설교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일반 신자들이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아무튼 이 스페너는 말이에요. 삶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우리가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보아도 알수 있듯이. 그러니까 삶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강조했던 거예요. 지독하게 교의적이 되고 교조적이 돼서 물리적 충돌을 마다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윤리적으로 잘 살아줘라. 그 바탕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잘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와 같이 제안을 하고 그런 주장을 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경건주의가 한편에서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분리주의, 개인주의, 내세지향주의 등으로 비판을 받아요. 저는 경건주의가 뭐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렇지만 이런 비판이 있음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작 스페너 자신은요, 스스로 경건주의가 아니라고, 경건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경건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류 역사가들이 뭐 주류 역사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역사가들이겠죠. 이들이 자신의 국가가 세워짐에 있어서 좀그 미화를 하기 위한 거였다고 보아져요. 물론 그 가운데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청교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일각에서 하는 비판 일부에서 도덕주의, 율법주의, 분리주의, 개인주의 및 내세지향주의 등으로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런 비판의 소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온전히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독교는 출발부터 올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윤리로 그렇게 건설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시기적인 것이 원인일 텐데, 미국 기독교의 이 경건주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윤리를 아무런 비판, 거름없이 그대로 수입한 한국 기독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드린 말씀대로 한국 기독교가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17세기의 경건주의자들 가운데서 한 말이에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반 신자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평신도라고 불렸죠. 자리를 뜨뜻하게 대우는 사람들, 대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역할적 구분이 아니라 신분적 구분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 흡사 한국의 목사들도 자신이 레위족 현대판 레위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더 열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신도들, 평신도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성경을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아무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발달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성경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귀동냥해서 교회에서 그 신부들이 전하는 말을 귀동냥으로 얻어 듣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스페너의 말이 제대로 많이 전달이 되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졌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신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또 전달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경건주의자들 가운데서 극장에 가지 말자 또는 카드놀이를 하지 말자 정도로 그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비판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한국 기독교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개혁을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 극장에 가지 말자, 카드놀이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신자로서의 삶을 규정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에 그쳤던 모습들이 있었더라. 경건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렇죠. 아, 요즘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17세기에 발행했던 그리고 크게 확산되었던 그 경건주의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경건주의가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상륙을 했으며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한국에서도 여전히 극대화가 되져서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기도 같은 그리고 금요 철야 같은 또 공예배는 매번 철저히 참석해야 하는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내서 그러한 그 경건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2017년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죠? 다시 읽어 드릴게요. 2절, 3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어로는 their Lord and our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절 3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과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만 그 경건주의자가 돼서 건물 안에 꾸역꾸역 모여드는 그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은 것임을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무엇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 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5절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들, 구체적인 것들을 쭉 그 아래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풍족하게 된 것이, 풍성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언변이겠어요? 뭐에 대한 지식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 삶이라는 얘기죠. 삶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진리 생명이고 진리고 길 그러니까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온갖 그 말들, 언변과 지식이 늘었습니다. 풍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느꼈던 건데 말이에요. 제가 토론이나 논쟁에서 잘안 집니다. 잘안 져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긍을 하지 못하겠죠. 동의를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가 웬만해서 토론이나 논쟁 등에서 잘 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토론이나 논쟁 등에서 잘안 집니다. 그러니까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나서 그래요. 근데 안 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언변과 지식이 늘어났는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이거죠.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잘안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두냐 하면, 구원이 니네 종교에만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뭔가를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언가를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참신이시며, 유일신이신 그분이 말하는 구원과 다르죠. 그렇죠? 그들은 돛 닦아서, 성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니체가 제시한 어떤 초인의 개념을 살아낼 수 있다거나 하는 정도, 뭐 그런 거를 구원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해서 사물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들을 조직화하고 원리화해서 만들어낸 구원이거든요. 이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발생시키신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 따라서 생기게 하는 그 사물들이 만들어낸 현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언변과 지식이 늘었잖아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떤 그 의견 충돌이 갈등이 벌어졌을 때 웬만해서 이겨내가더라. 승리를 이 세상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 논쟁에서 안 깨지더라. 이길 수 있더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면에 풍족하게,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개역개정에서는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대로 말을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변화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게다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 참회되었다, 함께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 이것들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논쟁과 토론에서 외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은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그 모든 하늘의 섭리를 말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즉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삶의 안과 밖의 모든 부분에서, 제가 안과 밖이라고 문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의예로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게 6절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건데도 이에 대한 왜곡이 심하고 또 오류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복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거죠.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살면 복이 임하고 그거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 복채를 내면 이 땅에서 창고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말도 못하게 많죠. 그게 천하만국을 바라는 우리의 그 욕심을 노리는 사탄 마귀의 꽁수에 우리가 일부러 자의적으로 속는 것이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하도 비판을 당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11조 등을 하는 것은 신앙행위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행위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창고가 찬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의 너희의 복이 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정말 한국 기독교계의 개혁적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음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자체냐, 뭐가 복이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돈에 대한 경고가 제일 많은데 그 돈의 사용에 대해서 신자로서의 신앙윤리를 올바로 갖고 그 사용을, 돈의 사용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지. 그렇게 살았더니 이와 같은 저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은 이미 100%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복을 100%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다른 복을 받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풍성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떠한 영적인 복을 또 받으라고 그렇게 꼬이냔 말이에요. 꾀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음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내 손에 쥐어진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 됐든 영적인 복이 됐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음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 1장 22절에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아시는 거예요. 1장 22절 23절 두 개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사는 너희들이 한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적을 쫓아다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유는 뭐였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수단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는 거, 병고침의 기적 등등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건 그 기적은 수단이었지 그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찾고 있으니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요즘에 뭐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성경을 자기 개발서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렇죠? 자기 개발서, 성경에 있는 하늘의 섭리의 말씀들을 자기 개발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그리스 사람이 지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그 은혜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다툼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예수파 막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종교개혁 이후처럼 매우 교의적이 되고 교조적이 됐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며 그들의 주시기도 하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와 같은 하늘의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늘었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12장에 가서 볼게요.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건 다시 12장서부터 14장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다룰 텐데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다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4절 5절에 말해놓고 있고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교의적이 되고 교조적이 되면 이것들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바로 이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지나치게 교의적이 돼서 너무 배타적이 된 거죠. 구별됨이 아니라니까요. 구별됨이 아니라 배타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공동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정한다니까요, 이들이. 그렇죠?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건 심각한 영적 질병이에요. 거의 불치병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암으로 치면 말기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져야 되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고 뭐 자정작용을 상실했고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언, 즉 지방말이겠죠.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은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는 게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해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는 거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잡고 철회하면서 알랄랄라 한다고 방언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방언 받은 방언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언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지방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몸은 하나예요. 교회를 말을 하는 거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맞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높낮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머리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각 지체라 눈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고 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딱 째려보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 안에 들었다고 하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아니면 안찰이라고 하나요?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한 은사만 받아서 그 은사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 모든 은사를 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지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갖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순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의외로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흡사 기질처럼 평생 가지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고 또 공평하게 각 지체가 공익을 위해서 누가 누구한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엄단하시면서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확정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 is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is 단수잖아요. the fruit 하나예요. 그 열매라는 거지. 그 열매 fruits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복수 단수를 그냥 이렇게 대충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하면서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7절 1장 7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나는 요런 은사를 받았으므로 이 은사를 평생 가지고 가고 그 은사는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이렇게 살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가보면 은사에 관한 말이 있는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막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방언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도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직접 다뤄놓고 계신 거예요. 은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12장서부터 14장까지를 할애해서 우리들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족하게 되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에 하나를 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말만 들어도 기쁜 일입니까? 조금 전에 은사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말할 때 그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거 기억하세요? 기쁨 그랬죠. 영어로 joy예요. joy. 그래서 joyful life.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요. 그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지 행복해라가 아니에요. 행복이 이데올로기가 돼서 사람들이 하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행복을 엄청나게 전했고 이거 갖고 대박 터뜨린 사람이 그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죠. 행복으로의 초대 이것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시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 한 방으로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행복을 누리게끔 꼬였죠. 그래서 그 종교적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것이 2017년도에도 여전히 큰 종교적 상품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그 행복 상품들을 팔아내고 그 중에서 그 잘 파는 세일스맨 목사들은 여전히 대박을 터뜨리더라 종교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행복에 관해서는 여전히 성경에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더라. 행복으로 번역된 개역개정이 있지만 그거 찾아보면 블레싱이지 해피니스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고 행복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 차원 승화된 삶으로 joyful life, 기쁨의 삶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더라. 이 기쁨의 삶은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나눠주신 은사를 받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 예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기쁨의 삶, joyful lif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이와 같이 기쁨의 소망을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품고 사는 거죠. 그 소망을. 그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설령 내가 육신의 삶이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그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학적인 표현인데 성경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뭐죠?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무슨 뭐 피를 사슴피 마시듯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마시는 건 예수의 피를 그 포도주는 거기에서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와 주로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만큼? 거기서 보니까 취할 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믿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삶을 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를 미친 것처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리석어 보일 만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참 지혜도 없네. 왜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그리 손해를 보지? 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참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라라는 말이죠. 그게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 정의가 사실 많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사회적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사회적 정의는 어떤 한계를 드러내더라. 그러니까 그 정의를 막상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성격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공평성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인간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점, 공평성, fairness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왜곡된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justice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왜곡된 정의를 부수고 피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제가 정치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곡된 정의를 부수고 이 피의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제가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한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모토로 내 삶의 모드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인 실천 부분에 있어서 당신 정치적이지 않는가라는 비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걔도 뭐 할 수 없지만 전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차원 승화된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그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웃들에게 그 공의를 너희들이 실천해 내라고 제가 강요를 하거나 강제를 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제 삶을 그리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리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곡된 정의를 다 부시고 피의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공의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셔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제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삶을 살아내는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취한 삶을 사는 거다. 남들이 어리석고 미쳤다 할 정도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 사는 거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면으로 왜곡된 정의를 부시고 피의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죽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이 땅에 예수 독생자를 파송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걸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죽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합당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고린도에서 하느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렸던 지나친 교의적인 문제, 교조적인 문제, 즉 내가 가진 어떤 율법적인 확실한 믿음과 주장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모두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모두일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는 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올바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모두다. 무엇보다? 성경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보다 먼저라고 한 말씀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올바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 취소 없어요. 안심하고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가서 볼까요? 8절 1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구원까지 다. 성화라는 구원까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성화를 말씀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들로 하여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건데, 그러니까 구원치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구원치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냐면 하도 기독교가 개판이어서 그래요. 다들 자기들이 주를 영접했다고 하고 기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했다고 하고 막 다 그런데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신앙 논리를 세운 거냐면, 아, 저들이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였지만 삶을 그렇게 안 사는 것으로 보아서 구원이 취소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입으로만 받아들인 거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구원이 뭐냐, 당신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다. 자신이 받았는데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구원 취소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교의적, 교조적 논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바울파, 예수파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치고받았던 이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고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언행을 일삼았던 이들에게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모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주시며 우리들의 주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시고 쭉 말씀을 하셨다란 말이죠. 그리고 8절에 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 되신 그 분이.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인 바울이 문안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도 저도에게 다 아울러 문안을 드리는데, 그들과 우리들의 모두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며 그들과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다 함께 임하기를 빈다라고 하면서 쭉 그 은혜가 뭔지, 그리고 신자들이 누리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문안을 드리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다. 8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 9절이군요. 아,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현재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날마다 갖게 해주심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우에 지금까지 쁙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권면하신 그 말씀들을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다는 말은 종교적 신념, 신학적 주장, 윤리적 배타, 교리적 확신보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모두인 삶이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에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아뢰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따라만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나타내도록 인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작은 자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의 교제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